아무래도 난 이렇게 될 거란 걸 알았나 봐요. 우리 헤어진 거죠. 다시 만날 수가 없겠죠. 그대가 아파해도 슬퍼해도 이제 없는 거예요. 나란 사람은 이젠 그대 곁에 없어요. 숨을 쉬고 또 숨을 쉬어봐도 가슴이 메어오네요. Oh yeah. 불러봐도 몸부림쳐도 그대라는 사람을 없네요. 그대라는 이름에 그대라는 이유에 너무도 행복했어. 나만 그대가 그려워. 나란 사람 남겨두고 이렇게 가버린 건가요. 가도 그대라는 이름은 떠나질 않네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봐도 다시 돌아올 순 없. 죽을 만큼 가슴 아파도 나란 사람은 정말 아닌가요?